없다 하여도 가야만 해. 나를 찾아야 해. 나를 믿어야 해. 무언가 잘못된 모든 걸 잃는다 할지라도 꿈이 부서져도 삶이 끝난대도 내 죽어 한 점 흙이 되어도 내가 선택한 이 길을 세상이 내게 던진 숙제를 그 목숨 끊어질 그날까지 누군가 비난을 피처럼 거부어댄다 해도 나를 밝힐 듯이 나를 삼킬 듯이 미칠듯 내 안에 사악한 바람이 불어와도 막을 순 없어도 버티다 못해도 난 하늘 향해 외치고